You wanna cry, come on in. 삼킨 눈물 터질 때까지. You wanna cry, 난 영원히 있어줄게 네 곁에. 유난히 짙은 하루 끝 무릎을 꽉 끌어안은 채 마음이 울먹거릴 때 네 슬픔 위를 걸을게. 우는 것보단 참는 게 익숙한 내게 내줄게. I don't care who you are. 내 작은 품을 적셔도 돼. You wanna cry, come on in. 삼킨 눈물 터질 때까지. You wanna cry, 난 come on in. Yeah, I will hold your sadness. You wanna cry, come on in. 네 두 눈에 잠길 때까지. Keep my way. 맘 놓고 울어줘도 돼. 내 품을 적셔도 돼. You wanna cry, come on in. 삼킨 눈물 터질 때까지. You wanna cry, 나 come on in. Yeah, I will hold your sadness. You wanna cry, come on in. 까지. You wanna cry, 난 영원히 있어줄게 네 곁에. We're gonna be together, you're not alone forever. We're gonna be together, you're not alone forever. We're gonna stay together, I'm gonna love forever. We're gonna stay together, I'm gonna love forever. You wanna cry, come on in. 터진 눈물 마를 때까지. You wanna cry, 난 영원히 있어줄게 네 곁에.